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1일 열차로 평양에 도착한 차상부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제중조선인 정윤 앞에 축하다니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